헤어지자. 너무 힘들다고.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. 미안하다고. 잘 지내라고. 아프지 말라고.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고. 그리고 나서 나를 두고 돌아서면서 정말로 날 사랑했다고. 그렇다고. 붙잡고도 싶었지. 만나도 결국에 안 될 걸 알기에 잡고 있던 손으로 봐주고 말아서 이젠 보낼게. My love, goodbye, goodbye, goodbye.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. yeah. 약속을